없다고 하면서도 문득 문득 흐뭇함해졌는 건 왜일까. 그대로 그 나름대로 의미가 있어. 세상 사람 얘기하듯이 옛 추억이란 아름다운 걸 다시 못 올 지난 날을 난 꾸밈 없이 영원히 간직하리. 가버린 지난날 잊지 못할 그 추억 속에 난 우리들의 미래를 비춰보니 하루하루 더욱 새롭게 그대와 나의 지난 날 언제 어디 누가 이유라는 탓 하면 뭐해. 잘했었건 못했었건 간에 그대로 그 나름대로 의미가 있어. 세상 사람 얘기하듯이 옛 추억이란 아름다운 것 다시 못 올 지난 날을 난 꾸밈없이 영원히 간직하니 아쉬움을 가득 안은 채 가버린 지난 날 잊지 못할 그 추억 속에 난 우리들의 미래를 비춰보 지낸다고 하지 말아요. 그렇다고 변하는 것은 아닐 테니까. 지난 날 다시 못 올 지난 날을 난 꾸밈없이 영원히 간직하리. 그리움을 가득 안은 채 지난 날 잊지 못할 그 추억 속에 난